기도 말씀처럼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인침에 대한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드리기에 앞서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마태 8장을 보시고 시대 소망의 그 장에 대한 이해를 보시면, 주석을 보시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뭔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즉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확신, 정말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참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참믿음의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경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변함없는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분께서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께서 그분 입에서 나온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참으로 온 마음으로 정말 창조주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으면 즉시로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의의를 창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짓고 넘어갈 마음이 있습니다. 칭의는 뭔가? 그렇다고 칭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적 조치가 아닙니다.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객관적 복음이 아닙니다. 믿는 즉시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예수와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즉시로 그분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 창조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거짓말장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를, 마음을 굴복하지 않은 자를, 정말 예수 죽고 되지 않는 사람들을, 여전히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분의 의는 덮어주는 외투가 아닙니다. 내 속에 마음에 창조되어지는 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까닭이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표준은 원래 높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시대나 은혜시대나 변함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오해되어지고 불완전한 경험 속에서 말씀을 자신의 핑계를 끌어맞춰서 표준을 끌어냈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가 쉽게 가볍게 재미있게 가르치지만 그것은 원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표준은 유치원 중부가 없습니다. 초보가 고급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초신자들에게 복음은 표준이 낮은 것이 아니고 이해되기 쉽게 가르치는 것이지 복음의 표준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두 번 걸쳐 주제를 다루실 때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히브리 3장과 4장의 전후를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구원 받았지만 이 구원은 영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택했다.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늘을 배우고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 백성이 광야에 와서 결론입니다. 3장 끝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네. 히브리 백성들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현실 때문에,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의 실패 때문에 도무지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사실을 못 믿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만나를 보고 홍해 역사를 보고 수많은 40년간의 광야의 기적을 보고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보면서 그분을 못 믿습니다. 탄식합니다. 변화가 안 돼. 못 이겨. 미래에 대한 염려가 나를 지배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제가 눈을 뜨는데 막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노라 하면서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죄를 100%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극단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6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노라. 아멘 아닙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죄가 우리를 도무지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진데,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진데 누가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를 자꾸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충만한 경험입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침례관의 아버지가 안 믿어서 10개월 동안 벙어리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안 믿음으로 죄를 범하여서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고생이 더 많았습니다. 요셉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애굽에 팔려간 이후의 삶 속에서 품생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 더 언급합니다. 이사야 6장 전후를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도 괜찮느냐? 근데 더 나아가서 너희가 왜 나를 더 괴롭게 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별을 주시는데 안 믿겨져요. 영적으로 좀 쉽게 말합니다. 남방 유다 앞에 적군은 도무지 한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남방 유다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강한 적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구원해 줄게. 저들 아무것도 아니야. 갈대지팡이야. 뿌려진 막대기야. 불쏘시개 감이야. 이스라엘 백성과 히스기야가 왕이 유다 왕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애굽한테 손을 빌리는 거예요. 애굽에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뭘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죠? 세상을. 연금을, 적금을, 보험을, 생명보험을. 생명보험 드시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물질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목회자를 의지합니다. 교회 조직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 믿으면 어떡하느냐? 어떡할래? 맞습니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주었는데 침례왕마저 목 잘라 죽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또 안 듣습니다. 이분이 유대인들이.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래요. 지금 재림교회 현 주소 미안합니다. 예언이신대로 거의 살지를 않습니다. 계획과 부흥이 구호가 아니고 외침이 아닙니다. 실제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갈 텐데요. 이제 드리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안 맞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스가랴 1장부터 4장까지를 보시면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스가랴 1장에서 4장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성소가 단장 되어야 합니다. 단장. 그래야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큰 태산이 있어서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집을 지을 때 꽹이로 기초를 봤습니다. 꽹이로. 돈이 없잖아요. 포크린이 어디 있습니까? 부를 돈이 없는데요. 블럭 살 돈이 아까우니까요. 돈을 주셔서 제가 기초를 쌓지 않습니까? 보세요. 헌 폐자재 갖다 쌓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울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목회하면 편할 텐데, 인정받고 월급 있고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돼가지고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스가랴 4장의 말씀, 그 앞에 말씀 보니까 큰 태산이 놓였는데 태산이 평지가 돼야 성제를 짓죠. 맞나요? 불가능해요. 의미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상태에 돌아와서 황폐화된 곳에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의 파괴가 엄청납니다. 원수가 성전 절대 못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부의 적들이 자꾸 방해를 줘요. 더 무섭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보다 내부의 적군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 빼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스룹바벨 앞에 태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약속이요. 그러면서 주신 4장 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아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인침에 대한 말씀을 연구할 텐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품성으로 온전히 변화되셔야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간절히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갈까 합니다. 계시 7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도 아침에 잠시 그 컴퓨터를 켜면서 눈에 보이는 기사 몇 개가 쭉 보였습니다. 북한이 동해안 쪽에 미사일을 또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내일 폭풍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합니다. 우리 남해안에 비가 한 80mm, 제주도 120mm, 남해안에 강풍 20km, 20m 초속 분답니다. 작은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온 땅이 소란합니다. 경제위기, 유럽발 경제위기, 일본 화산의 붕괴 징후들, 한반도의 전쟁 위기들, 또 미국은 하와이 괌에 또 미사일을 또 배치하기 시작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시겠죠? 온 지구 사방에서 내 바람이 지구를 향해서 불어 몰아치려고 하는 적시 있습니다. 맞죠?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전쟁, 재난. 예언의 말씀 보시면 사단은 마지막 장면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전쟁만큼 좋은 것이 없대요. 사단에게는. 왜요? 한꺼번에 사람을 싹 죽여버리거든요. 구원의 기회를 앗아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바람이 불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성된 종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천사에게 명하여서 바람을 붙잡아라, 붙잡아라고 지금 말씀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세상의 예언들이.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무슨 징조를 더 기다릴 베리치? 유치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이끈어끈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문제는요, 재림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자비 때문에, 자비 때문이요. 무슨 징조가 더 필요합니까? 경제의 파탄? 여러분, 그 유치원 믿음에서 머물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요. 더 큰 징조가 있는데요. 더 큰 징조 말씀을 드릴까요? 마지막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누가 화내시겠죠? 사실입니다. 점점 교회 서수가 될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말씀으로, 예언신으로 정말 돌아가는 개혁과 복음이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바람이 불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해에 도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천사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날아오는데 한 천사가 인을 가진 그 천사를 보면서 또 그 천사가 땅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정확하게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 내 바람을 붙잡아라. 내가 인맞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더라. 두 번 걸쳐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받으라.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인을 이마에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 가기 위해서는, 재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마에 반드시 인을 받은 사람만 재림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의 날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운동이 아니면, 운동이 아니면 운동. 실제가 되셔, 실제가. 내 삶 속에 그분의 형상이 충만히 반사되어지는 성화의 경험이 반드시 있는 자들에게 인이 쳐지고 그들이 재림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도행적 10페이지에, 10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은,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았는데 뭘 보았다? 하나님의 인을 보았다. 미리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얼굴에 나타났던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이 뭔가? 왜 인을 치는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과 69페이지 연결되어집니까? 당신은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그분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었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 딱 연결되어 맞죠? 그래서 인을 받는 말의 의미는 그들 속에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 완전히 되었다. 무엇이요? 품성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인이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억나십니까? 거듭날 때 우리 혼과 마음에 그분의 형상이 찍힌다. 이 칭이요, 칭이. 이 상태에서 강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부활시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강도는 살았으면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해, 강도는 그 마음과 혼에 예수의 인이 찍혀버렸다니까요. 그분의 품성이 찍혀버렸다니까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이 뭔가 하면 이제 이 찍힌 인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된 사람들 앞에 추수되어지는 경험이요. 그런 부분도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계속 보십시오.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인.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다.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왔던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가 증거되었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시련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의 지조 그리고 그 용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스테반이 뭘 가지고 있더라? 얼굴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의 인이 스테반의 얼굴에 나타났더라. 모세가 법궤를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빛났습니까? 영광이. 그 이유를 깊이 아셔야 돼요. 모세는 법궤를 데리고 왔는데 그 법궤의 내용과 모세의 품성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시 말씀, 모세는 하나님과 조화된 사람이었다. 마음이 합한 자였다. 생각이 그분과 합한 자였다. 다른 말로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거듭나서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분이 알현실에, 알현실, 우리로 말하면 왕궁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왕궁에. 신산에 실제 올라가셨어요. 그분 앞에 40일 동안 있다 오신 사람이 모세요, 모세.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인을, 그분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모세 또한 성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먹으로 팍 쳐 죽이잖아요. 자아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이 말씀 재미있는 표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학교에서 광야 사립 학교로 전학시켰다. 그죠? 사립 학교 어떤 사립 학교인가? 돈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거기는 고난과 극기의 학교였다. 자아를 통제하고 애정을 격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오래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양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는 기질을 배우는 그런 학교였다. 학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기르고 자아 부인을 비르고 그분의 품성을 변화되는 그런 학교로 입학을 시켰답니다. 전학을 시켰답니다. 저는 시골 생활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입산파라는 얘기 들어보면 마음의 고통이 와요. 참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그런 사람들이. 입산파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경멸조의 단어 표현들입니다. 경멸조. 그럼 자기들은 도시파입니까? 그런 말 안 쓰셔야 돼요. 시골 생활을 간 사람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기별을 깎아내리면 안 돼요. 기별은 기별답게 높여주고 올바르게 가르치셔야지 왜 기별을 왜곡시키고 시골 생활을 시작에 만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 생활은 사립학교로 전학하는 경험입니다. 근데 잘못된 사립학교 다니시면 안 돼요. 또 오류가 난무합니다, 시골 생활. 그죠? 또 농사꾼 되어집니다, 농사꾼. 시골 사람 되어집니다, 또. 그러시면 안 돼요. 기별대로 사는 시골 생활 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동바동 사는 거 정말 보기 싫어요. 조금 여유있게. 좀 여유있게 사시고, 여유있게. 일 덜 하면 어때요? 좀 더 여유있게 내고, 왜요? 시골 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할 시간 많고, 그럼 못 먹어? 그럼 덜 먹으면 되죠. 내가 다 먹여야지. 그 욕심이요. 자아 신뢰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영혼을 지키세요. 내 영혼을 준비시키세요. 제가. 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제. 다음 강의까지 인침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릴 텐데요. 조금 더 해드리고 서론을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뛰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미안합니다만 뭐 이렇게 말씀해서 좀 부담되는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깨는 것도 죄입니다. 빈둥빈둥도 죄입니다. 할 일 없으면 이웃집 일을 찾아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죄입니다. 너무 가라는 것도 죄입니다. 성실하십시오. 성실. 의무를 충실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본론의 영적 부분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자, 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고 환난 때 보호를 받게 될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해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면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주는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다. 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시키지 못함으로 일을 못 받았다. 뜻이 아닙니까? 그들은 왜 그랬는가?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앙의 날에 되어서야 그들의 건물이 적합하게 깎아지고 다듬어지지 않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때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늦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처지를 변호해 줄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중보자 없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이걸로 교회 혼돈, 오해 가득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보자가 없다 말의 의미는 죄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가 끝나기 전에 죄가 완전히 해결되셔야 합니다. 더 심각한 말은 우리 결점과 결함도 완전히 극복되어야 합니다. 결함과 결점과 죄가 있는 채 예수께서 나오신 이후에 죄가 발견되어지고 고침받지 못한 허물이 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중보가 끝나기 전에 빨리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읽어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엄숙하고 무슨 선언이 있게 될 것인데 어제 보았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쭉 나와있죠.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새롭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기쁜 날, 유쾌한 날, 새롭게 되는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좌로부터 누진비가 임하고 그들을 익혀서 인을 치버리고 죄를 도말시키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다음 시간 이 내 말씀을 다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인이 처지고 그 인치는 사업이 급속히 끝날 것이고 빨리 지나갈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대속죄일입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그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업 안 했다고 따지는 분이 아니셔요. 먼저 거듭나기를 원해 거듭나기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엄숙한 타협할 수 없는 현대 진리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찔려 쪼개어지고 책망당하고 경고당하고 견책당합니다. 어쩌면 불신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낙담의 순간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말씀 앞에 문둥병자처럼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숨 건 믿음의 행보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사단도 막을 수 없음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런 견인불발의 믿음을 주어서 반드시 주님 앞으로 주님을 만나고 배우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 경험이 우리 유일무이한 소원과 갈망과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